50 languages. 28. 28. في الفندق. الشكاوى. 호텔에서 불평 사항. 호텔에서 불평 사항. الدوش لا يعمل. 샤워기가 작동 안 해요. 샤워기가 작동 안 해요. لا يوجد ماء ساخن. 더운 물이 안 나와요. 더운 물이 안 나와요. أيمكنك إرسال أحد لإصلاحه؟ 수리해 줄 수 있어요? 수리해 줄 수 있어요? لا هاتف في الغرفة. 방에 전화가 없어요. 방에 전화가 없어요. ولا جهاز تلفاز في الغرفة. 방에 TV가 없어요. 방에 TV가 없어요. لا شرفة للغرفة. 방이 발코니가 없어요. 방에 발코니가 없어요. الغرفة صاخبة. 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الغرفة جدا صغيرة. 방이 너무 작아요. 방이 너무 작아요. الغرفة مظلمة للغاية. 방이 너무 어두워요. 방이 너무 어두워요. التدفئة لا تعمل. 히터가 작동 안 해요. 히터가 작동 안 해요. المكيف لا يعمل. 에어컨이 작동 안 해요. 에어컨이 작동 안 해요. جهاز التلفاز معطل. TV가 작동 안 해요. TV가 작동 안 해요. ذلك لا يعجبني. 저건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건 마음에 안 들어요. ذلك مكلف للغاية. 저건 너무 비싸요. 저건 너무 비싸요. ألديكم ما هو أرخص؟ 더 싼 게 있어요? 더 싼 게 있어요? هل هناك بيوت للشباب بالقرب؟ 근처에 유스 호스텔이 있어요? 근처에 유스 호스텔이 있어요? هل هناك فندق ومطعم عائلي قريب؟ 근처에 하숙집이 있어요? 근처에 하숙집이 있어요? هل هناك مطعم قريب؟ 근처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처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